조선에서 황해남도 물길 1단계의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. 총 연장 길이가 근 300리에 달하는 대규모 자연 흐름식 물길이 완공됨으로써 옹진, 강릉군을 비롯한 1만 수천 정도의 땅에서 높고 안전한 알곡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또한 그 주변의 자연 풍치가 더욱 수려해지고 이 지역의 먹는 물과 공업 용수가 원만히 해결됐으며 제룡강 하류 지역의 큰물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황해남도 물길 공사는 서해 곡창 지대인 황해남도의 농사 문제 때문에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펼쳐주신 웅대한 대자연 계절의 설계도입니다.